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자국 해방 71세의 즈음에서 마흐무드 아바스 팔레스티나 국가대통령이 꽃바구니를 보내왔습니다.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보내온 꽃바구니를 이브라임 아부 무알리쿠 주조 팔레스티나 국가 림시대리대사가 12일 해당 부문 일군에게 전달했습니다.